50 languages. 49. 49. الرياضة. سبورتس. هل تمارس الرياضة؟ 운동을 하세요? 운동을 하세요? نعم. علي أن أتحرك. 네, 저는 운동이 필요해요. 네, 저는 운동이 필요해요. أنا عضو في ناد رياضي. 저는 스포츠 클럽 회원이에요. 저는 스포츠 클럽 회원이에요. إننا نلعب كرة القدم. 우리는 축구를 해요. 우리는 축구를 해요. وأحيانا نسبح. 우리는 가끔 수영을 해요. 우리는 가끔 수영을 해요. أو نركب الدراجة. 아니면 자전거를 타요. 아니면 자전거를 타요. في مدينتنا ملعب لكرة القدم. 우리 도시에는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우리 도시에는 축구 경기장이 있어요. وهناك أيضا مسبح مع حمام بخاري. 사우나가 있는 수영장도 있어요. 사우나가 있는 수영장도 있어요. وهناك أيضا ملعب للغولف. 그리고 골프장이 있어요. 그리고 골프장이 있어요. ما يعرض في التلفاز؟ TV에서 뭐 해요? TV에서 뭐 해요? حاليا لعبة كرة القدم.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 축구 경기를 하고 있어요. الفريق الألماني يلعب ضد الإنجليزي. 독일 팀이 영국 팀과 경기하고 있어요. 독일 팀이 영국 팀과 경기하고 있어요. من يربح؟ 누가 이기고 있어요? 누가 이기고 있어요? لا أدري. 잘 모르겠어요. 잘 모르겠어요. في الوقت الحاضر متعادلان. 현재는 무승부예요. 현재는 무승부예요. الحكم بلجيكي. 심판이 벨기에 사람이에요. 심판이 벨기에 사람이에요. هناك الآن ركلة جزاء. 이제 페널티 킥이에요. 이제 페널티 킥이에요. هدف 1-0. 골인 1-0. 골인 1-0. يرجى زيارة موقعنا على الإنترنت www.50languages.com للاطلاع على كتبنا وتحميل آخر الإصدارات منها.